있는 듯 앞이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를 향해 울음을 내서 참는 걸음이 버릇이 됐네 멈추지 않는 시계를 탓하며 여전히 비틀거려 내게 들려줘 봐라 내가 멈추지 않게 이긴 숨이 지나면 내게 올 거라고 내게 올 거라고 날씨가 계절이 바뀌어도 내가 사는 세상은 늘 추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모든 게 그대로 인데 나만 다른 곳에 있네 사실 겁이 나 끝나지 않을 길에 서는 게 들려줘봐라 내가 멈추지 않게 이긴 숨이 지나면 내게 올 거라고 내게 올 거라고 신이 있다면 나를 구해주길 오늘도 두 숨이